धर्मवा साजा छाइजकुना कियो नियन्दिगणी कियो चरो जीवजीको चिग चिगसी साजेतनी खाइग्यागो इग्यो खाइ अम्नेन इने मोमी कुजी 없이도 되었구나 고이교 고이교 고생하던 우리 나한군 구간하기가 짝이었구나 나이냐 너녀 나이 등에 솔지들하여 송금 한 장을 지어놓고 활동강산 유담을 할까 노녀 누녀 노세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리로다 다이다도 이려 다닥다다 붙었던 정이 그지 없이도 떨어를 졌네 도이려 도중에 늙은 몸이 다시 갱소년 어려워라 맞아 차이 졌구나. 지읒